그 능력을 그만큼이라도 어려움 이겨낸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. 그대라는 소중한 사람 진정 기쁨 거기에 보내신 이의 목적이를 그곳에 그러나 기뻐요 진실한 주의 손길 감사의 기도 두 손 모아 내 마음 하늘 높이 주님의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. 약속 영원토록 세상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딨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영원한 제물이 되어 내 모습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 주님 기다려요.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.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. 얼마나 큰 고통까지도 사용하시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주.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나의 이 고난도 그 축복이란 걸 깨닫게 하셨죠.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 아직도 난 주님 앞에서 부족한 마음뿐이지만요 주 앞에 이렇게 서는 건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나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뿐이지만요 주 앞에 이렇게 서는 것 신실한 주 약속 때문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자녀이니 나의 생명 내게 다 주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전히

마음을 새겼네. 주의 이름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삶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Thank you.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많고 많은 찾았었네.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. 넘치도록